널 믿어줄게 계속 널 안아줄게 힘겨운 많은 날들이 지나면 그때는 웃어줄래 날 보며 웃어줄래 언젠가 꿈꿔온 날이 올 거야 힘들단 말해도 돼 조금은 쉬어도 돼 쉼 없이 달려오기만 한 너잖아 조금 더 늦어도 돼 가끔은 뒤를 돌아봐 내일은 더 먼 길을 달릴 거야 줄게 가슴에 묻어둔 것 말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언젠가 멈춘 날이 와 오늘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게 라라라라라라 네가 받고